CL 하쥐 아마두 게이 적십자 및 적반올회 국제연맹 총서기와 이일행이 8월 31일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또한 이날 손님들은 과학기술 전당을 참관했습니다.